좋겠습니다. 좋아합니다.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감기처럼 열나도 그렇게 사랑을 알았습니다. 바람이 불어옵니다. 내 가슴에 황량한 사막에 몰아마디도 축축 한 단비가 내리더니 꽃이 폈어요. 빠져보세요. 다가오세요. 한 걸음 더 한 걸음 살짝 쿵.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도 날 사랑할 수 없으니 찾자니 식어가도